보다도 독한 눈물 남모르게 삼키고 오늘 밤도 이렇게 그리움을 적시며 추억을 되돌아보네. 내 가슴에 그림자로 다가왔던 그 사람, 내 청춘을 가져간 사람. 잊는다 잊는다고 모진 말 먹지만 세월이 데려간 그대 내 사랑아 사랑아 사랑아 사랑아 그 어디로 가고 있나. 보다도 독한 눈물 남모르게 삼키고 오늘 밤도 이렇게 그리움을 적시며 추억을 되돌아보네. 내 영혼에 피를 내리고 떠나버린 그 사람, 내 가슴을 밟고 간 사람. 잊는다 잊는다고 모진 말 먹지만 세월이 데려간 그대 내 사랑아 사랑아 사랑아 사랑아 그 어디로 가고 이